달콤쌉싸한 초콜릿 냄새가 가슴으로 팍 스며드는 저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도 무난하게 지내셨겠죠? 달콤하게. 매일 그대와 주혜량입니다. 1년 365날 가운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날,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가요, 팝송, 영화, 책, 드라마, 뭐 사랑 얘기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로맨틱 코미디 소설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오만과 편견, 이 작품에서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에게 무슨 좋은 점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과 상관없는 관계일 땐 상대방한테 좋은 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알려고 하죠. 하지만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집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이 지닌 장점, 단점이 뭔지 찾아보는 대신 그냥 사랑만을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공간, 매일 그대와 시작합니다. 허니허니 아바의 노래로 매일 그대와 문을 열었습니다.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 마이더스 성형외과 최한태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톤이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흉내내서. 근데 네. 그 반갑습니다 하시는 게 굉장히 정겹게 들려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네. 단단히 준비하셨겠죠? 그렇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다 이 해피 발렌타인스 선물 네. 네. 드리실 거 아니세요? 네, 그래, 그러시죠? 예. 네. 그럼 먼저 희소식부터 좀 전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머리. 네. 아이고, 왜 이렇게 요즘에 그냥 샤워하고 밑에 내려다보기가 무서워. 머리카락 그렇죠. 쌓인 거 보고. 네. 네. 이러다가 나 완전히 대머리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걱정도 하시고. 그렇죠. 또 얼굴이 왜 이렇게 자꾸 이제 나이 먹은 티가 눈에 띄게 나지? 그렇죠. 이런 분도 계시고. 네. 네. 등등 이런 네. 분들 고민을 해결해 드릴 방법이 있으시죠? 있죠. 네. 근데 잠깐 네. 제가 좀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더스 성형외과는요, KCAL 9 텔레비전에서 한인 성형외과 중에서 최초로 비만을 치료하는 최고의 성형외과 병원입니다. 해서 1등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줄기세포 치료도 정식 허가를 받은 유일한 한인 성형외과가 마이더스 성형외과입니다. 또 미국 주류 병원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자기 콜라겐을 막 생기게 해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주름을 없애는데 미국 탑 1% 인증을 받고 받은 병원 마이더스 성형외과입니다. 제가 잠깐 새치기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네. 이제 노화된 피부라든지 칙칙해진다든지 또 그냥 뭐가 이렇게 거뭇거뭇한 색소가 많다든지 잔주름이 왜 이렇게 눈에 띄게 늘었지? 네. 이런 모습을 본다든지 머리카락이 눈에 네. 띄게 이렇게 자꾸 빠진다든지 그렇죠. 네. 네. 이런 난 이 중에 하나 고민 없어 하는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맞을 거예요. 이거 네. 중에 하나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나이 40이 넘어가면서 이제 탈모가 많이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얼굴이 커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돼요. 이마 쪽에서 이렇게 아, 그렇죠. 많이 빠져나가니까 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수리 부분 또 머리 듬성듬성 보면 이렇게 펼쳐보면 그냥 훤하죠. 그냥. 소갈머리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처할 게 특별히 수술 아니면은 없었어요. 뭐 네. 샴푸가 나왔다 비누가 나왔다 해도 어느 정도지 그게 한계가 있지 커버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의학이 발전을 해도 대머리에 네. 대해선 지금 약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약은 특별한 아직까지 그게 없지요. 네. 그게 왜냐하면 머리의 모낭이 이제 노화가 돼서 그 기능을 잃는 거예요. 아. 이제 빨리 잃는 분 있고 늦게까지 이제 튼튼하신 분 있고 그래서 그 모낭을 재생시켜주고 문제가 있는 거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치료가 바로 GSP라는 치료예요. 네. 그리고 피부도 노화된 피부 세포가 이제 죽어가고 새로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속도가 느려지고 또 노화가 돼서 이제 재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리플레이스 해주는 거예요. 재생시켜주는 거 한마디. 네. 그래서 20대 얼굴 피부톤하고 60대 얼굴 피부톤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옛날 모습대로 다시 20대처럼 되지는 않지만 네. 엄청 그래도 많이 얼굴이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그 세포를 정상화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뭐 화장이 점점 그래서 두꺼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좀 네. 어떻게 좀 커버 좀 해볼까 해서 두꺼워지는데 그러면은 또 주름이 더 눈에 띄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치료를 이제 GSP 치료라고 새로 나온 거예요, 이게. GSP 네. 치료는 뭐냐면 G는 growth factor라고 성장 인자를 얘기하는 거고 S는 stem cell이라서 줄기 세포를 얘기하는 거고 네. 플라즈마는 혈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네. 이 GSP를 어디에서 뽑아내냐면 우리 몸의 지방에서 또는 내 지방이요. 네, 내 지방. 이제 배에서나 네. 또는 허벅지 또는 피에서 우리의 네. 몸의 피에서 또는 뼈 속에서 뽑아요. 근데 오유? 일반적으로 네. 네 피나 또는 지방이요. 네, 지방에서 뽑지요. 일반적으로. 와, 어떤 경우는 뼈에서 뽑기도 해요? 네, 뼈에서 뽑아요. 뼈 속에 골수라는 게 있는데 뽑아내는 거죠. 네. 그렇지만 편함을 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의 네. 피에서 뽑는 게 편하죠. 피에서 하는 게 제일 네, 무난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 치료는 유일하게 그 스템셀, 줄기세포 치료로 허가를 받은 데서 이 치료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IRB라고 있어요. IRB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데가 우리 성형외과예요. 이 난가주에는 많지 않습니다. 예. 몇 개밖에 없어요. 제가 바로 조금 전에 소개 말씀드린 그 네. 부분이군요. 그 부분이에요. 줄기세포 치료 정식 네. 허가를 받은 유일한 한인 성형 외과 병원. 그래서 한인 네. 사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허가 받아서 네.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이게 아.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5, 60개인가 벌써 이 미국에 퍼져 있습니다. 최근 치료법이군요. 네, 최신 의학이에요. 네. 미래 의학이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대체하는 의학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세포를 재생시키니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치료가 여러 가지를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찢어진 근육이 네. 근육을 다시 재생시킨다든가. 또 연고를 재생시킨다든가 또 염증을 안 나게 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에는 보통 시간이 보통 한 1시간에서 1시간 한 반 정도 네. 걸려요. 이제 여러 군데 네. 많이 할 경우는 이제 2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그 옛날 그 PRP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PRP. 예, 예, 예, 있어요. 그게 혈청 이용해서 예. 하는 거라고 그랬나? 그렇죠. 네. 그거는 뭐냐면 이제 platelet rich plasma라고 그래서 혈소판에 풍부한 혈청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그거를 했는데 이제 효과가 미비해서 이제 사람들이 사그러들었어요. 예, 싫어서 이제 안 하고 우리도 네. 한 9년 전에 이런 걸 했어요. 했다가 이제 접어두고 이제 다시는 안 했죠. 바가지로 잡수셨던 거. 네, 또 욕을. 얻어먹고. 네. 이제 새로 나온 이제 GSP가 그전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발전되고 하는 기술부터 하는 방법부터 하는 피에서 뽑는 방법부터 다 다른 거예요. 이제 박수만 받으시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왜 이런 치료의 효과가 적었는지를 찾아내서 보완시키고 그러셨군요. 보완시키고 장비도 네. 새로 업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돼서. 네. 장비를 우리가 구입한 지가 한 5개월, 6개월 돼요. 새로 들어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시술해 오고 있고 우리 환자들은 이미 이걸 받아와서 소개소개로 들어와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네. 예를 들면 피에서 뽑는 경우 예를 들면 옛날에는 10cc를 뽑았어요. 네. 10cc면 약지 손가락 정도의 양. 약지. 예. 그런데 약지. 예. 약지는 그런데, 몇째죠. 예. 네. 그 정도 했는데 지금은 30cc 정도를 뽑아요. 30cc면 엄지 손가락 하나 반 정도의 양. 예. 네. 그게 30cc 정도 되고요. 헌혈할 때 얼마 뽑냐면 400에서 500cc 뽑아요. 헌혈할 때 400에서 500cc. 그럼 진짜 30cc는 세피한 거군요. 네, 아무것도 아니죠. 네. 이제 그 정도를 뽑아서 그것도 옛날에는 이제 센트리퓨즈라고 이제 한 번 씩 한 10분 정도 돌려서 이렇게 빼가지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추출하는데 그렇게 많이 추출 못해요. 있는 현재 있는 피에 뭐 두 배 내지 다섯 배 정도 많게끔 뽑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뽑아내는 기술이 발달돼서 훨씬 더 그러니까 보통 8배에서 25배 정도의 그로스 팩터와 스템셀 이런 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아주 필요한 중요한 건 그냥 거의 다 뽑아내는 네, 거군요. 거기서 컴팩해서 다 네. 뽑아내는 거예요. 그 뽑아내서 보통 6주 간격 네. 안팎으로 이렇게 해드려요. 6주. 그럼 한 몇 번쯤 하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세 번 정도는 하세요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이 스템셀과 그로스 팩터가 작동이 되려면 그냥 좋은 피부 속에다가 갖다 발라주면 그게 작동이 안 돼요. 그 문제가 있는 세포에 자극이 돼서 그게 새로 그렇죠.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얼굴에 만약에 한다고 해봐요. 네. 얼굴에 하려면 상처를 줘야 돼요. 그 세포 하나하나에 전부 다. 문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안 아프게 네. 이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인젝트해서 쭉 골고루 쫙 넣어줍니다. 네. 넣어주면 이제 그게 새살이 나오는 거예요. 새살이. 새세포가 나와서 네. 얼굴이 뽀얗게 돼요. 이제 한 번만 받으셔도 변화한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언제 하시면 좋으냐면 결혼을 2주 앞둔 그 정도 앞둬도 괜찮아요? 네, 앞둔 사람이 하셔도 괜찮아요. 1차 치료만 하시는 경우. 예. 세 번 할 경우는 이제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그렇죠. 훨씬 더 좋죠. 근데 깜짝 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깜짝 쇼 가게끔 또 거기다가 아, 그렇게 하게끔 넣어줘. 저 처치가 있어요. 네, 처치가 있어요. 그럼 얼굴이 이렇게 반들반들반들거려요. 윤이 쫙 나는군요. 그렇죠. 환하고. 그렇죠. 그래서 딸 결혼을 앞둔 분들. 아유, 요즘 신부 어머니가 신부보다 더 신경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신랑 신부도 해야 되지만 네. 신랑 신부의 부모들. 네.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는 거. 그렇죠. 오늘 예를 들면 오늘 발렌타인스데이다. 아, 나 애인한테 멋있게 보여야 돼. 그러면은 하셔도 괜찮은데 오늘은 좀 늦은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뒤차예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선물을 주면 가장 좋아해요, 여성들은. 바로 그, 네, 네. 그 점입니다. 네. 발렌타인스데이 선물로 정말 최고예요. 그죠? 네. 그래서 GSP를 선물해 주면 제일 좋아하는 선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지금 최한태 원장님께서 소개해 드리시는 네. GSP 치료 선물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벨라필 그렇죠. 선물권이라든지 코노피기 선물권 같은 네. 거. 그렇죠. 아유, 애들아 비만. 듣고 있느냐?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 그런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치료 범위가 이제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면 네? 노화된 피부는 다 돼요. 노화된 피부. 특별히 목 주름지고 쪼글쪼글한 거 있죠. 네. 네. 그런 거 특별히 수술하지 않고 하는 치료 방법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치료하면 얼굴은 아주 수술을 하셔서 아주 좋은데 매끈한데 목이 주름이 있고 또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네. 세로로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것이 굉장히 좋아요. 효과도 좋고. 그래서 노화된 피부 세포를 재생하는 거. 그다음에 네. 이제 탈모 있으신 분들 제일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렇죠. 이제 저도 약간 이제 정수리에 보면 카메라로 뒤에 이렇게 비춰주면 그게 호원해요. 그러세요? 근데 앞쪽은 키가 엄청 크셔서 앞쪽은, 제가 정수리는 뵙질 못했어요. 근데 앞쪽은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심한 정도는 아니고 네. 조금 그래요. 하여튼 그렇지만 그럴 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심해서 이제 막 다 벗겨진 다음에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건. 그럼 머리 네. 벗겨져서 반짝반짝한 지가 한 뭐 10년 됐습니다 하시는 분은 어떠세요? 수술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수술하셔야 그런 되고 분의 경우는. 6개월 정도 전에 빠졌던 머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생이 돼요. 네. 그리고 이걸 하시면 이 머리 두께가 두꺼워지고 더 까맣게 돼요. 그래서 숱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 머리가 건강해지는군요. 건강해지고. 한올. 예, 네, 그리고 앞으로 빠지지 않게 해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더 빠지지 않게 해주는 네.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어떤 거를 치료하셔도 이만한 효과를 내고 하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우리가 들여보냈고 또 이런 허가를 받는데 유일한 우리 성형외과 밖에 네. 할 수 없는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이들 줄 서시셔서 하시고 계신데, 그, 이제 근육도 그렇게 돼요. 이제 모낭, 머리도 탈모도 되지만, 네. 근육. 이제 어떠냐면, 50견 왔다, 또는 관절이 아프다, 또는 뭐 허리가 아프다, 또 운동하다 근육이 파열됐다, 이러시는 분의 가장 큰 희소식이 될 거예요. 모든 이런 연골도 그렇고 연골 관절 다 재생시켜 주는 치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술하라고 이렇게 이제 의사분이 그렇게 네. 권고를 하시면 한 번 더 우리 병원에 오셔서 진단 받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지금 그 치료도 하세요, 그럼요? 예, 네, 이 치료는 지금 예약만 받고 치료는 한 2, 3주 후부터 시작이 돼요. 어머, 진단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네. 네, 곧해요. 진단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네. 진단을. 이건 당연히 MD 닥터들만 하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 줄게요. 근육이 네. 이제 50견이 왔는데 근육이 이제 찢어진 거예요. 그건 대부분이 다 이렇게 찢어져서 덜렁덜렁거리는 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50% 안팎으로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보고 너무 아파하고 하면 이제 수술하세요 그러거나 아니면 네. 통증이 아프니까 스테로이드를 거기에 맞춰줍니다. 예, 예. 스테로이드를 맞춰주면 염증은 없어져요. 그 참 좋은 거예요, 스테로이드. 네. 근데 많이 맞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스테로이드면서 단점이 뭐냐? 이 근육이 연약해져요. 거기 맞은 부분은. 그러니까 연약해지면 다시 찢어지겠네요. 염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맞는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통증은 완화됐지만. 그렇군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가 없어요. 네. 통증은 줄여주지만. 예, 예. 이때 바로 그 찢어진 부분을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럼 진단하려면 어떤 걸 하냐. 진단기가 있어요. 초음파 진단기가 따로 있어요. 특수 진단기요. 아. 그걸 이제 MD가 전문인이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안 그러신 분은 그걸 보려면 아마 오랫동안 교육을 그러니까 받으셔야 되고 집중 연구를 하신 분이시군요. 네, 전문인이죠. 그 MD는. 그거에 대한 전문 네. MD죠. 이렇게 보고 정확하게 어디가 찢어졌는지를 보고 거기에 정확하게 넣어줘야 돼요. 거기다가 안 넣어주면 안 나서요. 이제 그렇겠네요. 운이 좋아서 거기에 탁 맞아서 넣어줘서 나은 사람도 있으세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치료를 받는 것이 바로 GSP 치료예요. 이제 지금은 많이 와서 치료받는 부분이 얼굴 칙칙하고 잔주름이 있고 얼굴 톤 좀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 네. 또 잔주름도 쪼글쪼글한 건 좀 없고 얼굴 좀 환하고 반들반들하게 해달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세요. 이걸. 그리고 탈모. 머리가 듬성듬성 나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 많고 목에 하시는 분이 요즘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옷을 맨날 터틀넥만 입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으시는 분은 특별히 이러한 치료를 받으시면 아마 가장 기뻐하는 소식이 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얼굴 뭐 환하게 하고 피부 세포 네. 재생을 시키고 또 머리 막 이렇게 우수수 빠지기 시작할 때 받으시면은 그렇죠. 머리 한 올 한 올이 건강하고 까맣고 굵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탈모를 예방해주고. 예방해주는 거. 그게 네. 제일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제가 어머나 어머나 어쩌면 이렇게 하고는 감탄했는데 더 감탄 가는 건 네. 오십견이라든지 네. 또 뭐 연골 그렇죠. 이런 거 근육 파손된 거 요것을 네. 치료해 주신다니까 진짜로 엄청나죠. 와 류마티스도 놀랍다 놀랍 네. 류마티스도요? 류마티스도 그렇습니다. 어머머머머 그러니까 굉장히들 획기적인 치료예요 이게. 이게 네. 미국 병원들은 이미 시작을 해서 많이 퍼져 있어요. 한국 분이 이거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타트를 해요. 왜? 우리만이 유일하게 스템셀 줄기세포 IRB 허가받은 데고 우리 병원밖에 없잖아요. 원장님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우리가, 네. 이런 치료 시작하셔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은 네. 오셔서 진단 받으시고 이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진단 이거는 진단료를 예약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진단료를 받아요. 그러셔야 되겠네요. 다른 건 컨설테이션 네. 안 받지만 이건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하니까 얼마나 아파하고 막 고통스럽고 오시는 분 보면요. 네.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될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럼 진단료는 얼마쯤 지불하셔야 돼요? 120불 되나? 내셔야 돼요. 아. 그거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네요. 최대한 이제 저렴하게 해준 거예요. 지금 진단료는 내셔야 그냥,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비싸면 어떡하지 하고 조마조마 했었거든요. 네, 진단료도 받아야 되고. 네. 근데 여러분 이제 발렌타인스데이니까 또 세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때 오셔서 네. 받으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발표해 주셔야 됩니다. 원장님. 그럴까요? 네. 네. 하여튼 발렌타인스데이 또 반영구 주름 제거 미국 1등 기념 세일을 네.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이 줄기세포 받으시려면은요. 네. 이런 GSP 치료 받는데 네. 한 번 받는데 보통 1900불을 받으라고 우리한테 이미 얘기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한 번 받고 싶은 사람은 1000불. 네. 세 번 받고 싶다 그러면 2500불.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절반 가격쯤으로 내리셨네요. 네. 내렸죠. 오, 그래서 고맙습니다. 만약에 3회를 하면 거의 절반이 되죠. 네. 2500불이니까 세 번에 2500불입니다. 와. 이 GSP 치료 받으시는 분들 한 번에 1900불이 권장된 그런 가격인데요. 한 번만 필요하신 분은 1000불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쯤은 받으셔야 될 상태이신 분들의 경우 세 번 받으시면은 2500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로 멋진 발렌타인스데이 선물이 되겠네요. 네, 아마 가장 좋아하실 거고 네. 또 발렌타인스데이 또 하나면 코 낮은 사람 높이는 거. 코 높이기 네. 1400불 원래 3200불짜리인데 그렇죠. 1400불에 세일을 하니까 2시간 내에 전화를 주시면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높이는 거 그러면은 요 코, 양쪽 콧방울 위에 그 그렇죠. 콧날 거기에요. 네, 쭉 그 눈과 눈 사이도 콧대에서부터 쭉 넓혀주는 거예요. 네. 아, 네. 특별히 제일 많으신 분이 눈과 눈 사이에 거기 낮아서 이렇게 그렇죠. 좀 높여주세요 하시는 어머님들이 제일 많고 네. 젊으신 분은 이 앞쪽에 약간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고 저는 1400불로 될래나 모르겠습니다. 눈과 눈 사이도 낮고 네. 또 이 코, 등, 콧방울 네. 위에 콧등도 낮고 그런데 네. 일반적으로 1400불이면 돼요. 근데 이제 특별히 더 많이 올려달라든가 그러면 더 추가해서 내시면 됩니다. 네. 제 경우엔 1400불이면 될까요? 됩니다. 네. 어, 다행이네요. 네. 네. 이제 야간, 코를 만지실 네. 때 네, 그렇죠. 1400불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전화번호. 야간 전화번호는 213-407-7289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213-407-7289번입니다. 네, 마이더스 성형외과 야간 대표 전화번호,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전화하실 번호입니다. 213-407-7289, 213-407-7289번입니다. 마이더스 성형외과 야간 대표 전화번호인데요. 그냥 뭐 몇 분 인원 제한이 없으신가요? 50분으로 제한을 했는데 네. 왜냐면 닥터가 할 수 있는 그 인원 한계가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되게 50분으로 네.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네. 네. 50분께는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드리십니다. GSP 치료 한 번에 1900불이 권장 가격인데 한 번만 하시는 분은 1000불 그리고 세 번이 필요하겠다 하시는 분은 2500불 밖에는 여러분들 뭐 지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라필 코 만지실 분들 1400불에 해드리십니다. 50분께 2시간 안에 전화하시는 50분께 이런 좋은 혜택을 드리신다고 합니다. 매일 그대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처진 뱃살 지방제거 시술 남가주 1등 반이온구 팔자주름 제거 시술 미국 탑 1% 병원 마이더스 성형외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을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아로마 1층 제중한의원 금연 발목빔 감기 비염을 한방에 날려버리는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양한방병원 제공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변에 의사 친구, 변호사 친구는 꼭 있어야 인생이 편하다고요? 그거다 윷말입니다. 친구 같은 여행사, 센트럴 여행사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고품격 전문 여행사로 유명하지만 이젠 어떤 비행기, 어떤 자리도 어느 여행사보다 싸고 신속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한국 직항여행을 949불부터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은 719불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213-252-3838 252-3838 센트럴 여행사 북경의술원 전통 중국의술과 새로운 차원의 동양의술이 만났습니다. 북경의술원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최선을 다하는 의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명의를 만나보십시오. 최고의 학술과 임상 경험 최고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북경의술원 다녀오신 분들이 강력 추천하는 강추 북경의술원 지금 전화주세요. 323-733-8887 323-733-8887 올림픽과 윌튼 코너 북경의술원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젊어졌다와 도자기 피부란 말이에요. 클레오파트라에서 시술을 받았거든요. 울세라와 레이저 잘한다는 클레오파트라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클레오파트라는 주비덤, 볼루마, 보톡스 같은 필러를 정품만 사용해 알로간 본사 리베이트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정품, 정량, 완벽한 시술만을 고집하는 클레오파트라. 레이저 토닝을 세일 중인 클레오파트라. LA213487-5000번 다이아몬드바 909-595-5005 라디오 서울 방송 매일 그대와 합니다. 마이더스 성형외과 최한태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Something Stupid. 로비 윌리엄스, 니콜 키드만의 노래 전해드린 후 최한태 원장님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And if we go someplace to dance, I know that there's a chance you won't be leaving with me. Then afterwards we drop into a quiet little place and have a drink or two.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I can see it in your eyes, you still despise the same old lies you heard the night before. It's just a line to you, for me it's true, I'll never seem so right before. I practice every day to find some clever lines to say to make a meaning come true. But then I think I'll wait until the evening gets late and I'm alone. Perfume fills my head, the stars get red and all the night's so blue.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마이더스 성형외과 최한태 원장님과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이름 붙은 날이잖아요. 네. 원장님은 오늘 저녁 어떻게 지내실 예정이세요? 뭐 거의 다 지나가지만 달콤한 날이. 어떤 선물 하셨어요? 사모님께? 아침에 나오면서 네. 뭐 해줄까? 그랬더니 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속마음 아시겠어요? 한 말도 안 하고 짜잔! 하고 들이셔야죠. 네, 작년에는 이제 꽃을 이렇게 오래가는 꽃 있잖아요. 이게 뭐 뿌려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갖다 줬더니 네. 쓸데없는 짓 한 거. 이런 돈 있으면 어디다 쓰지? 왜 그러자 자꾸. 오히려 소리만 들었어요. 아이템 선정에 혹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사모님 마음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이더스 성형외과 최한태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GSP 치료. 그러니까 그렇죠. 뭐 한마디로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줄기세포 치료예요. 그죠? 그렇죠. 예. 사실은 줄기세포의 스템셀에 예. 혈청, 플라즈마 예. 요거 합한 것이 GSP 그렇죠. 치료인데 예. 이해하기 쉽게는 그냥 줄기세포 치료. 예. 예.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탈모 막 시작한 분한테 진짜 도움된다는 좋죠. 말씀하셨고. 예. 예. 그리고 목에 있는 주름. 예. 아, 진짜 얘네들도 너무 꼴보기 싫죠. 예.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어 보이는 얼굴 그 텍스처 톤. 네, 그 칙칙한 거. 네, 칙칙한 거. 그걸 이제 맑고 투명하게. 얘네들 화장으로도 바꿔줍니다.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하면은 화장빠도 네. 잘 받습니다. 그럴 거예요. 네. 네. 근데 뿐만이 아니라 이 연골이 파괴된다든지 근육 파열된 그렇죠. 거, 네. 예, 또 50견. 예. 이런 분들한테 그 예, 치료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진짜 이렇게 기쁜 소식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관심 있으신 분 213-407-7289번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아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 중에 고민이 이 고민입니다. 네, 맞아요. 두둑한 뱃살이요. 치료 좀 해드리셔야죠. 맞아요. 그 여러분 새해 계획이 뭐였습니까? 이거죠. 이거 하나. 이거죠. 아랫뱃살 빼기. 다이어트라는 게 결국 다이어트. 이거 아니겠어요? 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계획 속에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안 돼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운동선수도 그렇게 운동하는데 보세요. 박인비 네. 여기 살쪘잖아요. 뚱뚱하고. 특히 그 프로골퍼들 보면은 그렇죠. 참 네. 저렇게 엄청... 열심히 움직이는데 왜 안 그렇죠. 빠지지? 야구 선수들 보세요. 네. 뚱뚱하잖아요. 류현진 선수. 그렇죠. 하여튼 유명한 선수가 우리 클리닉에 와서 받고 갔어요. 지금요. 누가 아, 누구라고는 제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지만 이 뱃살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이렇게 조금씩 차단해주면 네. 아마 훨씬 더 비만에 예,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예, 그게 뭐냐면 한국 분들은 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세요. 탄수화물을 많이 좋아하시죠. 예, 저도 그러니까 빵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게 먹게 돼요. 네. 국수 좋아하죠. 뭐 이러니까 살이 찌지요. 그렇지만 네.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면 포도당으로 다른 것보다 더 빨리 변환이 돼요. 네. 빨리 변환되면 그 들어간 우리 몸에 먹어서 들어간 그것이 전부 포도당으로 확 한꺼번에 변해요. 네. 그러면 이 많은 포도당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다 못 써요. 한꺼번에 확 들어왔으니까 예. 이걸 천천히 누르면 써지는데 확 들어왔으니까 쓸 만큼만 남고 나머지는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우리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으로 가서 축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천천히 조금씩 먹거나 예. 적당히 드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 을 조금 줄여라 네. 하는 거고 야채하고 단백질 종류로 더 많이 섭취해서 우리 세포의 80%가 뭐예요? 단백질로 돼 있어요. 단백질은 네. 안 먹으면 안 돼요. 뭐 두부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또 네. 육식을 해서 그렇죠. 섭취하면 좋아요.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되지만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다 뺐어. 어느 정도 뺐어. 빼고서 또 많이 드셔. 그 왜 수술했어요? 돈 들어가면서, 그죠? 아유, 그러게요. 고생하셨는데 네. 그 오래 유지하셔야지.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려면 먹는 거를 컨트롤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만 돼요. 난 밥은 한두 숟갈밖에 안 먹어. 그러면서 빵 국수도 심은 건 말짱 꽝이에요. 컵을 추가 잔뜩 집어넣고 열 잔씩 막 드시는 분 계세요. 네. 네. 와우면 그래요. 아, 밥 별로 안 먹어요. 혹은 이제 조사를 해요. 그러면은 차는 뭐 드세요? 음료수 뭐 드세요?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다 또 질문을 하시네요. 질문하죠. 그러면 뭐 음료수를 얼마 먹는다 그러니까 그 답이 나오죠. 그리고 음료수도 괜찮아요. 또 과일을 또 많이 드신 분도 계세요. 그것도 당분이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적당히 먹어야죠. 적당히. 과일이. 뭐든지 적당히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이 많이 드셔도 돼요. 그런 것들은. 오이 같은 거. 예, 마이너스 푸드니까 이런 거. 예. 먹으면 더 오히려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망보다 칼로리량이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마이너스 푸드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요? 이렇게 복합해서 자꾸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야채하고 이렇게 같이 드시는 것이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지방이 많으면 모든 성인병이 거의 80, 90%가 비만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예, 예. 지방.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건강상도 좋고 또 빼기도 더 안 찌게 해줘서 좋고. 그렇죠. 그죠? 그런데 네. 이제 그걸 하다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안 되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운동선수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땐 오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네. 그러면 어떤 장비들이 쉽게 뺄 수 있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는 소개는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수술이 아닙니다. 아닌 거요. 예, 수술이 아니고 시술로 예, 시술로 네. 뺄 수 있는 장비들이 어떤 것들이 좋고 그렇다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와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 살을 여러분은 참 행복한 시대에 태어나신가요? 쉽게 살을 뺄 수 있으니 수술하지 않고. 그러니까 좋죠. 네. 좋은 세상에 산 거예요. 우리 얼굴 그 모습 아름다움도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됐어요. 네. 가서 내가 이렇게 내가,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가서 예뻐질 수 있는 거예요. 해야지 하면 이뻐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비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 운동하고 본인 스스로 컨트롤해서 빼면 그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게 해서 못 빼시는 분 오셔가지고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할게요. 장비들은 대부분이 초음파 치료, 네. 고주파 치료, 예. 레이저 치료, 이 크게 이 세 가지 치료를 받게 돼요. 오시면 레이저도요. 네,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야.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네. 최신 업데이트된 장비로 시술을 받으시면 안 아파요. 옛날 장비로 갈수록 아파요. 아파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음파 치료를 예를 들어볼게요. 초음파 치료는 옛날에 나오는 게 이제 소닉 이제 보토소닉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파기가 돼 지방세포를 초음파를 쏴서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죽으면 우리 몸에서 바깥으로 배출이 돼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술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초음파예요. 그러네요. 근데 아파요, 그거는. 나온 지 7, 8년 됐죠? 좀 넘었나? 네, 좀 넘었을 거예요. 아파요. 네. 그러고 이제 얼렸다가 또 이렇게 막 또 얼렸다가 또 뜨겁게 했다. 얼렸다 뜨겁게. 얼렸다가 지방세포 뜨겁게 했다 그래요. 네, 뜨겁다. 네. 그래도 그것도 좀 아파요. 이런 것들은 옛날 장비들, 5년 이상 된 장비들이에요. 네. 최신의 장비들은 이제 안 아픈 것이 특징이에요. 안 아픈 것이. 예. 이제 그 기술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 중에 트리플 바디 쉐입이라는 게 있어요. 네. 트리플 바디 쉐입. 이거는 옛날에 한, 그 유럽에서 비만 치료로 1등상을 받은 게 아일라이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일라이퍼라고 아. 레이저로, 다이오드 레이저로 지방을 녹여주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한국 사람이 업데이트 시킨 거예요. 오, 네, 한국 그것이, 분이 만드는 거예요? 네, 한국 분이 만든 거예요. 트리플 바디 쉐입은. 이거를 최신에 또 업데이트 돼서 또 기계가 한 1년 반 전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만들어져서 나왔는데 또 업데이트 시켜서 또 새로 나온 장비를 우리가 이제 들여왔는데 이 장비는 레이저로도 녹이고 네. 또 고주파로도 또 녹여줘요. 오. 그리고 중저주파로 녹이고 또 빨리 빠지게 해줘요. 한 장비에 그 기능이 한 다 장비에 있어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장비에 동시에 세 가지가 좋네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라이포 하나로 다이오드 레이저로 녹여주는 것보다 이 세 가지로 아주, 그렇죠. 아주 집중 공격을 네. 하니까 이 세포들이 지방 세포들이 아주 남아나질 못하게 않죠. 융단 폭격을 그렇죠. 하시는군요. 융단 폭격을 받는 거예요. 아프냐? 전혀 별로 안 아픕니다. 전혀 안 아프고. 그러니까 마취크림도 안 바르고요. 그렇죠. 마취크림도 안 발라요. 그래서 동시에 이게 레이저로 지방을 녹이죠. 고주파로 열을 더 가해서 지방을 녹이고 네. 또 리프팅도 해줘요. 왜냐하면 고주파는 특징이 리프팅을 해줘요. 이게 출렁출렁거리지 그렇죠. 않게. 네, 녹여주죠. 그리고 동시에 중저주파로 근육의 지방층의 흐름을 촉진시켜서 지방을 빨리 녹이고 배출시키는 비만 치료의 최신 장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트리플 바디 쉐입이에요. 네, 원래는 네 가지가 들어갔는데 중저주파를 하나로 그냥 묶어서 네. 트리플 바디 쉐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시술 시간은 약 30분 소요되고요. 어머, 30분밖에 안 30분밖에 걸려요. 8번 받으시는데 허리가 평균 4cm에서 7cm가 감소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금방 받고 바깥에 나가서 아무 활동이나 할 수 있으시다는 거. 뭐 뜨끔뜨끔 아프지도 않고요. 네, 전혀 아프지도 않고.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들 좋아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트리플 바디 쉐입에 우리가 또 어떤 치료를 더해줬냐면 아까 그 다이어트 예를 들면 나는 배고픔을 못 참는 사람이라 살이 찔 수밖에 없어. 예, 이러신 분 그렇죠. 10명이면 30%가 그러신 분들 대부분 보면. 아, 그러면, 그럼요. 배고픈 거 어떻게 참아요. 그래서 많이 드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하는 약을 줘요. 아, 그래서 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이렇게 네. 훈련시키면 내가 같은 양을 내가 10숟가락을 먹었다면 8숟가락을 먹는 훈련을 시켜줘요. 시켜주면 네. 매번 8숟가락을 먹게 돼요. 배가 안 고프니까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만 지키시잖아요. 네. 두 번째 달은 약이 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지켜가요. 그러면 그게 우리 셋 포인트가 내가 이만큼 먹으면 배가 부르다라는 게 이제 두뇌에 이렇게 이제 입력을 세팅이 돼가는 거예요. 네. 완전히 세팅은 안 됐지만 많이 세팅이 돼서 내 의지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한 달만 잘 네. 지키시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과 함께 돼 있어요. 함께. 그래서 네. 이게 원래 가격이 6주 프로그램이 네. 4,500불이에요. 원래. 네. 4,500불인데 이게 대박난 프로그램인데 1,500불이에요. 6주에. 와, 이 프로그램이. 초대박 나시겠어요. 네. 6주 예. 프로그램 4,500불짜리를 지금 트리플 네. 바디 쉐입 네. 1,500불에 해드리신다고요? 네. 트리플 바디 쉐입하고 웨일러스 프로그램에 같이 그러니까 컴바인된 게. 네. 이거는 배고픔을 못 참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약. 또 내가 예를 들면 네. 점심때가 되는데 배가 고파. 배가 안 고파. 안 고파지잖아. 이 약을 먹으면. 네. 그리고 내추럴 팻 버닝을 줘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속에서는 네, 그러니까 메타볼리즘이 올라가는 네. 거예요. 올라가니까 타고. 그런데 네, 이거를 자기 전에 먹거나 이러면은 안 돼요. 왜? 왜요? 메타볼리즘이 막 없으니까 잠이 잘 안 오죠. 아이고 그것도 안 되네요. 아침에 드세요. 네, 이게 예. 막 버닝이 되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하면 힘들고 지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 프로그램을 하면. 안 그래. 더 쌩쌩해요. 안 먹어도 밥 잘 안 먹어도 쌩쌩해요. 에너지가 막 버닝 시켜주는 내추럴 버닝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 입맛을 조절하는 그 드리는 예. 예, 약은 전혀 그러니까 천연약재 무리한 거겠죠. 예, 천연약재고 네. 천연약재에서 듣지 않으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럴 때는 프리스크립션 약을 드려요. 근데 많이 드리지 않고 한 달 하고 뭐 못 쓰게 해요. 네. 많이 드시지 마시라. 그래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통제하라고 이제 활동안만 주는 거예요. 저 너무 좋아서 네. 자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 네. 트리플 바디 쉐입 레이저 고주파 중저주파 네. 이렇게 동시에 네. 그러니까 융단 폭격을 해서 지방들이 도저히 빠져나가지 않고는 못 견디게. 그렇죠. 하는 그런 이제 장비입니다. 예. 최신 장비라서 아프지도 그렇지. 않고요. 그렇죠. 한 30분 시술 네. 시간이 걸리고요. 예, 요거를 이제 8회 시술하면 허리가 평균 4cm에서 7cm 감소해요. 네. 예, 그래서 어지간히 뭐 많이 찌시지 않은 분은 6주 정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 찌신 분은 이제 이걸 두 번 반복해서 그러시겠죠.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네. 네. 이 비만 종합 프로그램이요. 이제 여기 트리플 바디 쉐입 플러스 웨이트 로스 프로그램까지 합해가지고 네. 4,500불 6주 프로그램이 그런데요. 진짜로 좋습니다. 발렌타인스 데이긴 데이네요. 그렇죠. 1,500불의 예, 선물을 드리세요. 여러분께. 예. 믿을 수 없는 가격. 예. 6주 프로그램이 1,500불. 예, 맞습니다. 네. 전화번호 얼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213-407-7289. 네, 몇 분 제한이 있으신가요? 2시간 내에 전화 주시는 모든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오, 네. 진짜 오늘 아주 크게 쓰시네요. 네. 213-407-7289번입니다. 매일 그대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초진 뱃살 지방제거 시술 남가주 1등 반이온구 팔자주름 제거 시술 미국 탑 1% 병원 마이더스 성형외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을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아로마 1층 제중한의원 금연 발목빔 감기 비염을 한방에 날려버리는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양한방병원 제공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법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213-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최대 보상을 약속드리는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한국인 부인이 쉽고 친절하게 도와드리며 상담은 무료입니다. 213-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여보, 세일이야 세일. 템퍼패딩이 초특가 세일한대. 뭐? 템퍼패딩 매트리스를 세일한다고? 거기가 어디야? 어디? 매트리스 전문점 슬리비지가 매장 이전으로 템퍼패딩, 시몬스 등 매장 전품목을 세일한대. 한인타운 최초 매트리스 전문점 슬립이지. 매장 이전, 템퍼패딩, 시몬스 등 전품목 대세일.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올림픽길 김방앗간역 블루하우스 건물 213-738-5000, 738-5000번. 슬립 이지. 1등 관광회사 3호 관광만이 가능한 2018년 크루즈 특선. 일평생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알래스카 크루즈는 3호가 최고.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고 덴마크를 도는 북유럽 7개국 럭셔리 크루즈. 이태리, 그리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의 동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의 서지중해 크루즈. 크루즈도 역시 3호. 지금 예약하시면 스페셜 요금으로 모십니다. 서울 왕복 티켓도 가장 저렴한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라디오 서울방송 매일 그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이더스 성형외과 최한태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장비가 있으시죠? 그렇죠. 이제 초음파 치료가 이제 앞에 거는 이제 레이저하고 고주파 종류잖아요. 네. 이제 초음파로 치료받는 건데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이제 라이퍼소닉스 같은 것들은 이제 아프고 그걸로 네. 받으셔도 돼요. 장비가 우리가 다 있습니다. 또 이제 쿨 스컵팅으로 얼렸다가 이제 뜨겁게 했다 하는 쿨 스컵팅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걸 받으셔도 되지만 이것도 좀 아프니까 새로 나온 울트라 사운드 캐비테이션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거는 안 아픕니다. 그런데 기존의 클리닉에 있는 라이포돔하고는 이거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이건 뭐냐면 초음파로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거예요. 지방세포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 초음파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용도에 쓸 수가 있어요. 모든 용도에. 네. 여성분이 임신했을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안전한 거예요. 이 초음파는. 예, 예. 그래서 피부 속 1.5mm에서부터 깊게는 12mm, 1.2cm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만 골라서 정확하게 파괴하는 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과 같은 효과를 내요. 네, 그래서 수술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요요 현상들이 없죠. 없겠네요. 다 네, 파괴돼버리니까. 네. 그렇지만 계속해서 많이 계속 드시면 찌게 돼 있어요. 수술을 하든 뭐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수술이 아니고 주사도 아니고 네. 초음파를 이용한 비만 치료죠. 이 치료 방법은 이제 초음파 치료 방법은 좋은 게 뭐냐? 시술이 빠르고 간편하다는 거. 그리고 안 아프다는 거. 오, 이게 그래요? 가장 큰 특징이에요. 네. 그리고 다시 리턴을 안는다. 요요 현상이 네.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방이 많이 응집되어 있는 부분, 뱃살이라든가 또는 허리 부분, 네. 예, 러브 핸들. 그러니까 이 허리 옆에 있는 부분, 이제 둔부나 허벅지, 팔뚝 등의 지방세포가 있는 부위에 3mm에서 15mm 깊이로 쏘아서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네. 15mm면 1.5cm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 깊게 들어가면. 그 지방세포가 파괴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포의 숫자를 지방세포 파괴해가지고 지방세포의 숫자 자체를 줄여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원래의 비만 상태로 되돌아가는 요요 현상이 적다는 것이 그렇군요. 가장 큰 특징. 아. 시술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돼요. 얼마 안 걸려요. 네, 시술 시 네. 통증은 제가 없다고 그랬죠. 네. 시술이 끝나자마자 보통 2주에서 4주가 경과하면서 사이즈의 감소를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와.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데. 빡빡하던 허리 단추가 그냥 이제 참 막기, 편안히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술을 많이 선택해서 많은 분들이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시중 클리닉에도 이제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와 이거의 차이는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초음파가 어디에 제일 작동이 잘 되냐면 수분, 물. 네. 물의 작동이 참 잘 돼요. 오. 그래서 지방분해 주사하고 같이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렇군요. 아까 프로그램 안에 웨일러스 프로그램 안에 옵션이 있어요. 나는 지방분해 주사 맞겠다 그러면 받으셔도 괜찮아요. 네. 여기도 똑같아요. 오. 웨일러스 프로그램하고 이 프로그램에 같이 엮어진 거예요. 엮어져서 네. 울트라사운드 캐비테이션을 선택하든 트리플 바디 쉐입을 선택하든 네. 관계없이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HPR이라는 지방분해 주사로 먼저 그 지방층에다가 지방분해 주사를 액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수분을 촉촉하게, 촉촉하게 잘 녹으라고 그렇죠. 미리 깔아놔요. 그렇죠. 온 다음에 초음파로 쏴주면 엄청난 효과가 나는 거예요. 팡팡팡팡 하면 다 브레이크가 돼요. 쉽게. 시원해요. 그러니까 같이 맞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액체이기 때문에 아주 초음파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3회 정도 치료로도 많은 지방세포들이 파괴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주 프로그램인가요? 이것도 네. 똑같이 6주 프로그램하고 웰러스 종합 프로그램으로 엮여져 있어요. 네. 그것도 가격이 똑같습니다. 오. 4,500불짜리를 네. 발렌타인스 데이 세일 2시간 이내에 전화 주시는 분에 한해서 6주에 1,500불. 근데 전화를 한 네. 번만 하셔도 돼요. 예. 다 이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빠른 순서대로 네. 전화를 리턴해 주십니다. 아니, 20분 밖으로 벗어나실까봐 걱정스러우셔서 예, 그러실 네, 것 같아요. 이 웨일러스 프로그램은 2시간 안에 전화를 주시는 모든 분께 제가 드릴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네. GSP는 이제 닥터분이 네, 할 수 그렇죠. 있는 그 한도가 있기 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제안을 준 거고요. 보통 수술을 하면은요 지방이 빠지는 네. 게 원래 지방 빠지는데 예. 6파운드 이상 잘 못 빼요. 평균 6파운드예요. 수술해서 지방 순수 지방만.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런데 이 시술 우리 종합 프로 비만 종합 프로그램을 하면 이거보다 더 빠져요 일반적으로. 몇 파운드냐? 안 빠지는 사람이 그냥 에버리지로 얘기할게요. 네. 5파운드에서 13파운드 사이가 빠져요. 어머. 그러니까 7, 8파운드는 다 빠진다는 소리예요. 오, 황홀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살이 덜 찐 사람은 덜 빠지는 거고 살이 많이 찐 사람은 그렇죠? 더 빠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수술보다 효과가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네요. 와서 비만 프로그램을 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개로 시간도 30분밖에 안 걸리고 그렇죠. 아프지 않고 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돼요. 그리고 가격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께 진짜 네. 좋은 가격에 드리시잖아요. 그렇죠. 6주 프로그램 네. 웨일로스 프로그램까지 합해가지고 4,500불인데 1,500불에 드리신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방분해 주사 놓는데 한 10분 걸리고 초음파 치료받는데 한 2, 30분 정도 소요되죠. 네. 그리고 이제 비만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 원인들을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너무 식욕이 많으셔서 못 참으시는 분한테는 조절하실 수 그렇죠. 있도록. 배고픔을 네, 못 참으신 분은 배고픔을 잘 참게 하는 네. 서플리먼트를 우리가 드려요. 그렇군요. 네. 네. 전화번호 원장님께서. 네. 야간 상담 전화번호는 213-407-7289번입니다. 네. 마이더스 성형외과 2시간 안에 전화하시는 분 20분이든 30분이든 50분이든 다 이 좋은 가격에 드리신다고 했습니다. 213-407-7289 지금 바로 하시면 됩니다. 213-407-7289번입니다. 마이더스 성형외과 최한태 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9시 2부에서 매일 그대와 뵙겠습니다. 사고 나셨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1-800-601-310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형사법 운주운전 교통사고는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1-3101 제니를 찾아주세요.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는데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실직과 동시에 건강보험도 사라지면서 갑자기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코브라 보험이요. 그것도 찾아봤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러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적합한 건강보험을 찾고 보험료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재정적 지원은 받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자격이 되어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건강보험을 잃으셨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건강 플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무료 지원을 받으시려면 coveredca.com/korean에서 지역 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800-738-9116으로 전화 주십시오. Covered California.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우와 싸다 정말 싸다.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진짜 감쪽같네. 역시 벤트웨이야.